채식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한국에서 채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종종 외국에서 채식하는 분들의 생활이 어떨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식주의가 영미권에서 도입된 경우가 많다 보니 채식 관련된 유튜브들이나 콘텐츠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제작된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가끔 이런 콘텐츠들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과연 저 나라에서 채식하는 것은 어떨까? 한국보다 채식하는 것이 더 쉬울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식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채식을 해보신 분들을 모시고 미국에서 채식 생활을 하는 것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LA 근처 달라스에서 채식 생활을 해보셨던 이철승 씨, 뉴욕주 우드버리 근처에서 생활해보신 최지한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에 살았던 최지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채식을 한 지 한 6-7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채식을 시작할 때는 먼저 엄마가 채식을 하신 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엄마가 하시던 게 그냥 다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따라해보다가 왜 시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동물이나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도 더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에도 더 채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철승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의 평생 그냥 채식을 했고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봐도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3살, 4살, 5살 이때부터 고기를 완전히 거부하고 고기를 주면 다 막 뱉어내고 이러면서 평생 채식을 했습니다. 그 지안 씨는 혹시 가족분들 중에 그럼 채식주의자가 두 분이신 거잖아요? 엄마하고 그 네. 지안 씨하고 그러면 다른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 뭐 어떻게 드시나요? 사실 그게 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저희 가족은 저희 가족끼리만 먹을 때는 이렇게 엄마, 아빠, 저랑 언니랑 같이 먹을 때는 약간 그냥 채식 위주로 항상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뭐 엄마, 언니나 아빠가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은 뭐 생선을 하나 굽는다든지 아니면 뭐 고기, 불고기 같은 거를 한 접시 하고서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 특히 명절 때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먹을 때는 이제 고기를 안 먹으면 되게 너 왜 고기 안 먹어? 이렇게 좀 그런 혼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기 좀 먹으면 아니야 괜찮아요 저 배불러요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고기 안 먹어요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가족들 친척들하고 먹을 땐 좀 불편해요. 어머니하고 같이 채식을 하는데도 가족들이 막 그렇게 다 모르나 봐요 아직까지. 네, 엄마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막 많이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조용히 그냥. 네. 요즘에 급식이 굉장히 화두예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은 학교마다 좀 부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급식이 뭐 알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취향을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령 군대 같은 거 떠올려도 뭐 닭고기 파동이 일어나면은 닭고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식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채식 급식을 체험해 봤을 때 어땠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는 CEO의 신념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채식 식단으로 그 메뉴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기사도 봤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채식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봤지만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될 만큼 소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런 데 단체 급식, 케이터링이 있다면 채식인을 위한 옵션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뭐 다양하게 급식 생활을 해보셨을 텐데, 만약에 각 메뉴마다 채식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음식 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아예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뉴욕주, 이게 뉴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타임스퀘어 막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황소상. 황소상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시골 뉴욕에 살아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인종도 되게 적었어요. 거의 백인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분들이 막 오시는 것도 막 그 아일랜드나 독일이나 뭐 그 더치 분들이나 그런 분들만 계신 거의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무슬림 친구나 인도 친구, 힌두 친구도 거의 없어서, 아니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급식에서 뭔가 다양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똑같이. 네. 저도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냥 패스트푸드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뭐 치즈버거, 샌드위치 나와도 뭐 진짜 부실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치킨 너겟, 닭다리, 뭐 페퍼로니 피자 이런 것만 나왔었는데, 사실 샐러드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아주 물르고 아주 막 갈색의 그런 상태 좋지 않은 샐러드를 팔았는데, 그게 4점 얼마인 거예요. 4점 얼마 달러인데, 뭐 감자튀김 같은 거 1.5달러니까 학생들은 좀 싼 거, 그리고 맛있는 거 샀잖아요. 저도 샐러드 한 번도 먹은 적 없고요. 감자튀김만 먹고, 그리고 도시락을 많이 싸왔어요. 그냥 막 빵에다가 잼 발라서 가져오거나, 뭐 쿠키 같은 거나 먹거나. 채식하는 친구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 지안씨 너무 뜻밖인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채식 옵션이 있는 카페테리아를 이용했다. 아니면은 뭐 거기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받아서 채식하기가 용이했다.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사실 정크푸드가 엄청난 네. 이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채식을 하기가 되게 열악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친구들끼리는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때 채식인이셨던 거죠? 네, 고등학교 그 2학년 때부터 채식을 했는데, 완전 이렇게 채식을 했는데, 친구들이 되게 처음엔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미국 친구들. 네, 아니 전 다 알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보는데, 특히나 뭐 친구들이 가끔 도시락 이렇게 싸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뭐 하나 막 고기 덮밥, 무슨 스테이크, 막 샌드위치도 막 터키 햄 들어있는 그런 거고 하니까 거의 못 나눠 먹고, 저도 이렇게 저는 조금 나눠주면 이렇게 잘 먹긴 했어요. 근데 친구들 다 고기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먹을 때도 그냥 친구들 옆에 이렇게 치즈버거 먹고 너겟 먹으면. 저는 똑같이 내 뭐 먹을 건 없고. 우유밖에 없고, 두유도 없고. 과자도 다 막고. 아, 두유도 없었어요? 두유 없어요. 음료 그러면 주로 우유? 우유랑 탄산음료. 탄산음료 우유와 탄산음료. 네. 진짜 덩크 푸드를 먹더라고요. 지금 저희 조카애들 둘이 하와이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음식이 아주 좀 형편없더라고요. 뭐 채식 관련된 식단을 제공하는지 뭐 두유를 제공하는지 이걸 물어보진 아직 못했는데 그, 안 될걸요? 네,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인데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에 사람들이 저도 많이 생각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캘리포니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부라서 그런지 보수적이었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올가닉 먹으시는 분들도 되게 적고요. 채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다 이제 말을 해야 됐었어요. 너 왜 채식해? 뭐 이래 이래 하고 저래 저래 하고. 그럼 거의 한국하고 또 거의 비슷한 느낌. 네. 네. 저는 그래서 아 미국도 이렇구나. 저는 대학부터 경험을 해서 대학 때는 사실 좀 오래돼서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다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나 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때 경험은 어떤지 사실 조금 저도 궁금해하긴 했는데 약간 놀랍네요. 그러세요. 저희 학교에서는 하얀 카드에 프렌치프라이, 치즈버거, 치킨 너겟 이렇게 하고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원산지 이런 거 절대 안 표시돼 있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트럭이 와요. 음식을 실은 트럭이 와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그걸 이제 아마 얼려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프렌치프라이 그 자리에서 튀겨서 주고 치즈버거 이렇게 데워서 주고. 아, 그 정도. 괜찮아.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지안 씨는 곧 그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시잖아요. 지금은 네. 아직 고등학교 갓 졸업하신 상태이죠? 그래서 한국에 놀러 나오신 거죠? 그 대학교 가기 전에 사실 어느 대학교를 갈지 뭐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국은.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칼리지 투어를 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때 채식 식당을 방문해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칼리지 투어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유명한 대학교 뭐 하버드 가보고 MIT 가보고 그 뉴욕 그 동부 쪽에 있는 대학교들 몇 개 가봤는데 그 대학교들 안에 식당이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냥 뷔페처럼 되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고 식재료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했었거든요. 비건 옵션이 있는 그런 코너가 조그만하게나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때문에 그 채식을 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코너도 조그만하게 있고 또 항상 보면 샐러드는 항상 있어요. 샐러드 그래서 항상 먹고 뭐 과일 같은 것도 먹고 하면 대학교에서는 사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에서만 이렇게 막 정크푸드 먹고 그랬는데 대학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뭐 또는 도시냐 지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더 인종이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레던도 많으니까 저희 고등학교 굉장히 작고 샐러드 바가 있다면 드레싱 코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드레싱 코너에도 뭐 비건 옵션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표시가 되어 있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카드에 베지테리언 이렇게 써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건 없고 그냥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유 그런 거만 아 저런 거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샐러드 바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렇게 믹스된 그 드레싱도 한 뭐 다섯 여섯 종류 항상 있지만 발사믹 베니거나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따로 이렇게 준비 보통 돼 있기 때문에 샐러드 바에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나. 한국에서는 일단 채식이 보편화되어 있진 않지만 채식하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불교예요. 사찰 음식. 그래서 뭐 너가 스님이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식에 대한 이미지는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을 뭐 벌써부터 챙기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종종 들었는데요. 근데 미국의 일부 컨텐츠들 뭐 심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미국에서 채식 뭐 비건 이런 단어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채식하면 뭐 미국에선 불교를 떠올리기보다는 뭐 히피라든지 아니면은 올가닉 상류층들의 문화라고 인식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안 씨가 사셨던 동네에서는 그 채식주의자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때 그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그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진짜 소문 없었어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만 채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히피 이미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본 첫 번째가 종교 때문이냐고 불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종교 때문이야? 막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 때문이냐고 건강하려고 그러니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질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네. 네. 근데 그 한국은 동물 때문이냐고 좀 물어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동물은 거의 안 물어봤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에 뭐 그런 걸 하니? 이런 거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은 아예 선택 그런 사항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채식의 이미지 아이콘이었는데 좀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넌 채식하니까 막 되게 예민하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런 위선적인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너네 야만인이야.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싫거든요. 아니 무슨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뭐 뭘 나눠 먹어야 하는데 뭐 고기가 위에 올려져 있는 거다? 그러면은 뭐, 밑에 깔려있는 밥을 이렇게 한 숟가락 먹는다든지, 약간 같이 그래도, 같이 먹고 같이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못 먹는 상황에서도. 채식을 하는 동양 사람, 여성,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거꾸로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의 이미지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지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게요. 저 동양 사람이 중국에서 온 친구들 빼고는 한국 사람 거의 저랑 저 홈스테이 친구들 몇 명 뿐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종교를 많이 물어봤나?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불교하고 뭐 연관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종교 때문이니? 이런 거. 그 채식주의자의 아이콘이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골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채식주의자가 또 별로 없고 그래서 지안 씨가 채식주의자의 어떤 아이콘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가 처음 되면서 사람들하고 음식도 나눌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계기로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험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예를 들면 한국 계시니까 한국 음식을 나누어 봤다 이런 경험을 조금 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식을 좀 많이 싸왔었어요. 그런 도시락 같은 거 이제 싸갈 때 뭐 주먹밥 같은 거 진짜 간단한데 채식이잖아요. 주먹밥이나 뭐 유부초밥도 그렇고 뭐 가끔 그거 직접 만들어 왔어요 그런 거? 아니 저희 그 홈스테이 분이 음식 해주시는 걸 진짜 좋아하셔서 이렇게 남은 거 항상 남았거든요. 남은 거 있으면 이제 가져가고 그랬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채식이 좀 되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한식 문화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채식 생활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